제미동포 중남부 지역위원회가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 통일을 위한 전민족적인 동일대회합 개최를 환영해서 9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. 한편 제미동포 인터넷신문 민족통신이 최근 전민족적인 동일대회합 개최를 지지해서 론설위원이 쓴 글을 실었습니다.